광범한 국제사회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위험천만한 핵전쟁 도발 책동을 준열이 단죄 규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는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우리 공화국을 노린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 연습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조원들의 연대성위원회는 자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남조선 괴뢰 대사관에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벨라루시 공산주의 근로자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 연습을 규탄했으며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 조선친선협회와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는 공동성명들에서 에티오피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아시아 아프리카 인민단결기구, 러시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과는 성명들에서 미국은 빈말을 모르는 조선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민군은 도발자들의 범죄적인 전쟁 연습 소동을 강력한 대응으로 분쇄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